물풀에, 물풀에, 물풀에. 글 조호상, 그림 이정규. 물풀에, 물풀에, 물풀에. 글 조호상, 그림 이정규. 혹시 물풀의 나무를 알고 있니? 가지를 물에 담그면 물이 푸르러진다고 그런 이름이 붙었지. 내가 바로 물풀의 나무야. 아직은 작은 물풀의 나무지. 물풀의 나무. 난 이 이름이 마음에 꼭 들어. 물풀에, 물풀에, 물풀에. 연거푸 불러보렴. 단박의 기분이 세 배쯤 좋아질걸? 어쩌면 다섯 배나 일곱 배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난 걸핏하면 내 이름을 불러. 조금만 슬퍼도 물풀에, 물풀에, 물풀에. 조금만 울적해도 물풀에, 물풀에, 물풀에. 조금만 억울해도 물풀에, 물풀에, 물풀에. 한 번은 하도 심심해서 물풀에, 물풀에 대내고 있는데 맷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이러더군. 넌 입도 없으면서 어떻게 말을 다 하니? 나 참, 맷비둘기는 뭘 몰라도 너무 몰라. 입으로만 말을 해야 한다면 입이 없는 풀이나 나무나 돌멩이나 물살은 말할 줄 모른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난 말할 줄 모르는 풀이나 나무나 돌멩이는 본 적이 없어. 구름이나 하늘하고 얘기를 나눈 적도 있는걸? 틀림없어. 말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이파리로도 하고, 나뭇가지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몸으로도 하지. 몹시 화가 나면 어딘지 알 수 없는 데서 말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해. 다른 나무들이 그렇듯이 나는 몸으로 말을 해. 바람결에 맞춰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이파리를 비비기도 하지. 그게 바로 말하는 거야. 바람이 불지 않을 땐 말하기가 쉽지 않아. 그렇다고 아주 못하는 건 아니야. 바람이 없어도 이파리를 파르르 떨거나 나뭇가지를 까딱거릴 수는 있거든. 기분이 엄청 좋을 땐 가지를 살랑거려 가느다란 바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생각해보렴. 만약에 입으로만 말을 해야 한다면 입 없는 내가 이렇게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 있겠니? 내가 물가에 살고 있단 말을 했던가? 아, 아직 안 했지? 난 소리 내라는 개울가에 살아. 참 아름다운 곳이지. 활동처럼 굽어 흐르는 개울을 따라 숲이 우거진 둥그런 산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야트막한 뚝이 이어져 있어. 뚝 너머에는 들판이 있고 그 들판 건너로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보여. 난 산자락 끝에 개울을 바라보고 서 있지. 여기는 무척이나 고요해. 개울물이 잘잘거리며 흐르고 바람결에 나뭇잎 쓸리는 소리 바스락거리고 새소리 빗종 호루루 비오비 들려오지만 하나도 시끄럽지 않아. 도리어 이런 소리들은 자장가처럼 보드랍게 내 귀를 간지려주지. 이렇게 고요하다고 심심한 건 아니야. 이따금 너구리나 오소리가 물을 마시러 왔다가 숲속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한밤중에 수달 식구들이 내를 거슬러 올라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하거든. 내 곁에 서 있는 갯벌들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옛적에는 여우랑 살갱이도 찾아오고 호랑이가 내를 건너기도 했대. 100살이 넘는 갯벌들 할아버지 어릴 적이라니까 진짜 오래전 일이지. 지금은 호랑이나 여우는 오지 않아도 새들은 많이 날아들어. 여름엔 여름새, 겨울엔 겨울새. 갈봄 여름 없이 텃새. 난 새들을 졸라 먼데 얘기를 듣지. 저 산 너머 도시 이야기도 듣고 그 도시를 지나 한없이 가면 나오는 바다 이야기도 듣지. 그 바다를 건너면 또 다른 땅덩이가 나온다는 것도 아주 먼 여행을 하는 철새들에게 들어 알고 있어. 새들은 나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별별 얘기를 다 들려줘. 하지만 새들은 늘 바빠서 탈이야. 먹이를 찾아 헤매느라 좀처럼 이야기를 나눌 짬이 없거든. 하지만 돌멩이들은 달라. 개울가에는 넓은 자갈밭이 있는데 거긴 별별 돌멩이들이 다 모여있어. 뭉뚝, 뾰족, 길쭉, 납작, 동글, 까무잡잡, 노릇게, 알록달록, 꺼끌꺼끌, 보들보들. 다들 제멋대로 생겼지. 돌멩이들은 새처럼 먹이를 찾아다니지도 않고 물처럼 흘러가지도 않고 낙엽처럼 바람에 날려가지도 않으니까 언제든 맘 놓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 돌멩이들한테 무슨 얘기거리가 있겠냐고? 모르는 소리 봐. 돌멩이들은 무척 긴 여행을 하면서 이곳 소리내까지 굴러왔기 때문에 재미난 얘기거리가 꽤 많아. 커다란 바위산에서 떨어져 나온 돌멩이도 있고 산 꼭대기에서부터 골짜기를 타고 굴러온 돌멩이도 있고 처음엔 엄청나게 큰 바위덩이였는데 감자알만해진 돌멩이도 있어. 아득히 먼 옛날 땅이 쩍쩍 갈라지고 화산이 팡팡 터질 때 땅속 깊은 데서 튀어나온 깜짝 돌멩이도 있지. 하지만 이 돌멩이들은 장마 때 큰 물이 지면 물살에 떠밀려 모두 개울 아래쪽으로 떠내려가고 말아. 그리고 개울 위쪽에 살던 돌멩이들이 이리로 굴러오지. 그러니까 이 돌멩이들이랑은 꼭 한 해 동안만 어울릴 수 있어. 그래서 헤어질 때 서운하지 않으려고 미리미리 실컷 수다를 떨어두지. 그래도 막상 큰 물이죠. 돌멩이들이 다 떠나고 나면 난 몹시 쓸쓸해져서 몇 날 며칠 동안 물풀에 물풀에 하면서 마음을 달래야만 해. 다사로운 햇볕이 싸락싸락 내리던 그 봄날 새들은 먹이를 찾아 다들 이리저리 날아가고 난 돌멩이들이랑 노닥거리고 있었어. 그런데 자갈밭에 못 보던 돌멩이들이 눈에 띄었어. 댕글댕글하고 매끈한 돌멩이 네 개가 자갈 틈바구니 오목한 곳에 쪼그라니 모여 있었지. 깨알 같은 점이 다닥다닥 박힌 밤톨만한 돌멩이들. 크기도 모양도 무늬도 다 똑같은 네 쌍둥이 돌멩이였어. 어? 큰 물도 지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어디서 굴러왔지? 난 어리둥절해서 다른 돌멩이들에게 물어보았어. 하지만 돌멩이들은 대답도 않고 자기들끼리 낄낄 웃기만 했어. 갯벌들 할아버지가 뭐가 재밌는지 이파리를 일렁거리며 빙긋이 웃고만 있었지. 치, 말해주기 싫으면 그만두라지. 나는 살짝 토라져 내 쌍둥이 돌멩이에게 말을 걸었어. 너희들 어디서 굴러왔니? 내 쌍둥이 돌멩이는 대꾸가 없었어. 너희들 말 못하는 돌멩이구나? 그래도 너무 예쁘고 귀엽다. 나는 너무 신기해서 내 쌍둥이 돌멩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 얼마 뒤 자갈밭으로 자그마한 새 한 마리가 포도둑 날아들었어. 꼬리 깃털을 깝짝거리며 고개를 두리번두리번 주위를 살피느라 야단이었지. 어? 못 보던 새가 날아들었네? 내가 소리치자 할아버지가 말해주었어. 저 친구는 꼬마 물대새야. 10년 만에 우리네에 찾아왔구나. 안녕하세요. 나는 반가워서 얼른 인사를 건넸어. 그런데 꼬마 물대새는 나한테 눈길 한번 안 주고 자갈밭을 쪼르르 내달려갔어. 울퉁불퉁한 자갈밭을 얼마나 잘도 내달리는지 발이 다 안 보일 정도였지. 자갈밭을 달려간 꼬마 물대새는 내 쌍둥이 돌멩이 곁으로 다가가서 또 주위를 둘레둘레 살피더군. 그러더니 아예 내 쌍둥이 돌멩이를 깔고 앉아버리네. 나는 좀 기분이 나빴어. 여보세요. 난 그 돌멩이들이 하도 예뻐서 보고 있던 참이에요. 그렇게 깔고 앉으면 어떡해요. 꼬마 물대새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겠다는 듯이 동그란 눈만 또록또록 굴렸어. 그러더니 마치 자기가 내 쌍둥이의 돌멩이 주인이라도 되는 양 더 꼭꼭 깔고 앉는 거야. 나는 화가 불뚝 치밀었어. 남의 말을 들은 채 많지 않은 게 영 꼴사 나왔지. 쟁거름이며 꼬리 깃털을 깝짝거리는 게 어쩐지 얌체 같더라니. 거기서 좀 일어서라니까요. 앉고 싶으면 다른 데 앉으란 말이에요.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 내가 화내는 꼴을 가만히 지켜보던 갯벌들 할아버지가 껄껄 웃었어. 이 녀석아, 내 눈엔 아직도 저게 돌멩이로 보이니? 돌멩이가 아니면 뭐예요? 돌멩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할아버지 대신 말했어. 새알이잖아. 꼬마 물떼새 알. 에? 어느 틈에다 거기다 알을 놨지? 난 못 봤는데. 어쩐지 돌멩이치고는 너무 매끈하더라니. 게다가 쌍둥이 돌멩이가 있을 리도 없고. 나는 새들이 덤불 속이나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줄만 알았지. 자갈밭에도 낳는 줄은 까맣게 몰랐던 거야. 얄미워라. 다들 알고 있었으면서 기뜸도 안 해주다니. 난 약이 올라 팔팔 뛰었어. 그러다가 문득 꼬마 물떼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미안해요. 난 그 알들이 돌멩이인 줄 알았어요. 나는 살랑살랑 가지를 움직여 아기새의 솜털처럼 보드랍고 봄볕처럼 따사로운 바람 한 주기를 꼬마 물떼새에게 보내주었어. 조금 있자니까 꼬마 물떼새 한 마리가 자갈밭으로 날아들었어. 아비 꼬마 물떼새였어. 알을 풀던 어미새는 먹이를 찾아 포로로 날아가고 아비새가 대신 알을 품었어. 이렇게 어미새와 아비새가 번갈아가며 쉬지 않고 알을 품었지. 내 소원이 뭔지 알려줄까? 원래 나는 하늘을 나는 거였어. 새가 되어 펄펄 날아 어디로든 마구 쏘다니고 싶었지. 하지만 나는 그 소원을 버렸어. 가지가 날개로 바뀌고 잎사귀가 깃털로 바뀐다면 정말 멋진 일일 테지. 아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초록빛 새가 될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 이파리들은 얼마나 서운할까? 내 이파리들은 가지 끝에 가만히 매달린 채 햇볕 쬐는 걸 좋아해. 결코 바람을 가르며 날고 싶어 하지는 않지. 그러다 가지에서 후두둑 떨어져 나가기라도 하면 어떡해. 게다가 뿌리는 어쩌지? 내 뿌리는 땅 위로 드러나는 거 정말이지 끔찍하게 싫어하거든. 아마 반나절도 못 버티고 빼들빼들 말라버릴걸? 아깝지만 나는 새가 되는 꿈을 버리고 소원을 다시 정했어. 내 소원은 내 가지의 새들이 둥지를 트는 거였어. 내 가지에서 알들이 뽀짝뽀짝 깨어난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알에서 깬 어린 새들이 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른다고 상상해봐. 생각만 해도 내가 막 날아가는 느낌이었지. 뭐 새똥 냄새에 좀 시달리는지는 모르지만 그쯤이야 백날이라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새들을 만날 때마다 슬쩍슬쩍 떠보았어. 내 가지에 둥지를 쳐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새들은 희죽 웃고 말거나 콧방귀도 끼지 않거나 건성으로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건네고는 그만이었어. 아무도 내 가지에 둥지를 틀 생각이 없었던 거야. 나는 속이 상해서 툴툴거렸어. 왜 다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자 갯벌들 할아버지가 말했어. 네가 아직 너무 작아서 그래. 크게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 그래서 그랬구나. 듣고 보니 내가 정말 작긴 작았어. 밑동은 오소리 뒷다리보다 가늘고 키는 고작 옥수수 수대보다 클까 말까였으니까. 나는 언제 크고 굵게 자랄까? 그때가 언제일지 아득하기만 했지. 그러던 참에 자갈밭에 꼬마 물떼새가 둥지를 치고 알을 낳은 거야. 바로 내 코앞에 말이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뻤겠니. 마치 누군가에게서 소중하고도 소중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지. 나는 아기 새들이 알에서 깨기를 눈 빠지게 기다렸어.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꼬마 물떼새에게 묻고 또 물었지. 언제 아기 새가 깨어나죠? 아직 멀었어. 한 20날은 품어야 할걸.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 나는 조바심이 나서 잠자코 기다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루에도 27번씩 묻고 또 물었어. 아이, 왜 이렇게 안 깨어나죠? 아직 멀었으니까 느긋하게 기다려. 그렇게 나흘, 닷새, 엿새가 지났어. 나는 시간이 너무 더디 흐르는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 그래서 하루에도 269번씩 묻고 또 물었어.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때가 되면 깨어날 거야. 그렇게 이래 여드래 아흘해가 지나고 열흘째 되던 날 멀리 누렁개 한 마리가 자갈밭으로 다가오고 있었어. 질그렁질그렁 개줄을 끌고 오는 걸 보면 어느 집 마당에 묶여있다 도망이라도 친 모양이었어. 사람들이 먹다 버린 빵 조각이라도 찾는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 킁킁대고 있었지. 하지만 소리 내에 개가 먹을 만한 게 뭐가 있겠어. 사람들이 물놀이하러 몰려오는 여름엔 먹다 버린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리기도 하지만 이름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 누런 개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 나는 걱정스러워 꼬마 물대새에게 말했어. 저기 누런 개가 와요. 누런 개가? 어미새는 목을 길게 빼고 누런 개를 보더니 알을 더 꼭꼭 품었어. 누런 개는 무슨 낌새를 챘는지 코를 찡긋거리면서 둥지 쪽으로 어정어정 다가왔어. 어미새는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 나는 누런 개에게 바락바락 악다구니를 썼어. 저리 가! 너한테 필요한 건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누런 개는 들은 채도 안 했어. 누런 개가 바짝 다가오자 어미새는 둥지에서 휙 날아 도망쳤어. 그리고 둥지를 맴돌며 제발 알들을 그냥 놔두라고 빡빡빡빡 울어댔지. 하지만 누런 개는 물러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았어. 나는 알들을 건드리면 물어 뜯어버리겠다고 소리쳤어. 하지만 누런 개는 나를 희끈 돌아보고는 시커먼 주둥이를 둥지 안으로 들이밀었어. 아, 그리고 무언가를 먹는 소리가 들려왔지.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미친 나뭇가지처럼 가지를 마구 뒤흔들었어. 끔찍한 시간이 흘러가고 누런 개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멀리 멀리 사라졌어. 뒤늦게 날아온 아비새는 어미새와 함께 텅 빈 둥지 옆에 넋을 잃고 앉아있었지. 아주 오래오래. 어느덧 낮이 저물자 꼬마 물대새 두 마리는 하늘로 날아올라 둥지 위를 빡빡빡 울며 맴돌다가 서쪽 하늘 노을 속으로 훌쩍 날아가 버렸어. 소리 내에 밤이 밀려왔어. 알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난 잠을 못 이루고 몸을 뒤척였어. 그러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잠이 들었지. 슬프고 무서운 꿈이 뒤범벅으로 밀려왔어. 몇 번이나 꿈에 놀라 화들짝 깨어나면 내가 흐득흐득 흐느끼고 있었어. 그때마다 갯벌들 할아버지는 긴 가지를 뻗어 나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지. 그래도 슬픔은 하나도 가시지 않았어. 이튿날 해가 하늘 가운데 떠오르도록 꼬마 물대새는 돌아오지 않았어. 산 넘어 멀리까지 날아갔다 온 해오라기에게 꼬마 물대새를 보았냐고 물어보았지. 해오라기는 고개를 저었어. 물총새와 원앙에도 물어보고 박새에게도 물어봤어. 하지만 꼬마 물대새를 본 새는 없었어. 시무룩해 있는 나에게 갯벌들 할아버지가 말했어. 너무 기다리지 말거라. 꼬마 물대새는 영영 안 올지도 모른다. 왜요? 너 같으면 알을 잃은 곳에 다시 오고 싶겠니?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마음 한군데 구멍이 뻥 뚫린 느낌이었어. 그런데 저녁이 가까울 무렵 먼 하늘에 까만 점이 두 개 나타났어. 까만 점은 조금씩 조금씩 커지고 있었지. 아! 꼬마 물대새가 돌아오고 있었어. 할아버지! 저기 꼬마 물대새가 돌아와요. 정말 그렇구나. 꼬마 물대새 두 마리는 자갈밭으로 날아와 앉았어. 날개가 축 처진 게 몹시 지친 모습이었지. 도대체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마음 놓고 알 낳을 만한 곳이 있는지 둘러보았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왔어. 꼬마 물대새는 힘없이 말하고 나서 자갈밭에 새로 둥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또 알을 네 개 낳았지. 또 누런 개가 오면 어쩌지? 나는 누가 올세라, 누가 볼세라 눈에 불을 켜고 알들을 지켰어. 제법 날이 따끈해졌어. 돌멩이들은 한낮의 햇볕에 구워져 아지랑이를 꼬물꼬물 피워올렸지. 산은 진초록으로 한껏 깊어가고 내 잎사귀들도 푸르름이 점점 짙어갔어. 이맘때면 늘 그렇듯 소리내로 사람들이 찾아들기 시작했어. 물장구 치러 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 꼬마 물대새는 알을 품고 앉아 주위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어. 사람들한테 알을 들키는 날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행히 사람들은 자갈밭에 둥지가 있다는 걸 까맣게 몰랐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올라치면 꼬마 물대새는 내 가지로 포로록 날아와 버려. 그러면 사람들은 둥지 곁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거기 알이 있다는 걸 전혀 알아채지 못해. 그냥 돌멩이들만 잔뜩 널려 있으려니 하고 무심코 지나치지. 나도 깜빡 속았을 만큼 꼬마 물대새 알은 돌멩이랑 아주 똑같이 생겼잖아.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었어. 낚시꾼 두 사람이 자갈밭을 걸어왔어. 나는 그냥 지나쳐 가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낚시꾼이 다가오는 걸 보고 알을 품던 어미새도 얼른 내 가지로 날아왔지. 이때까지도 어미 꼬마 물대새나 나나 별다른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둥지 앞에서 우뚝 멈춰서는 거야.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어. 나는 주문을 외도 속삭였어. 제발 못 보고 그냥 지나가라. 제발 제발. 그런데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알을 가리켰어. 끝내 알을 보고 만 거야. 나는 가슴이 막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 놀란 꼬마 물대새는 내 가지를 차고 자갈밭으로 날아갔어. 그리고 날개가 부러지기라도 한 것처럼 파드닥거리며 두 사람 둘레를 기어다녔어.